아니야 사랑도 아니야 지나간 세월을 왜 이다지 생각할까 철없던 세월에 일인데 그렇게 지나간 한순간의 기억인데 한번 가면 오지 않는 세월 그 세월을 쫓아가고 지나간 한순간의 기억인